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들이 즈음하여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영 동지에게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대표단 단장인 그리고레 노바크 전국리사회 부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